우리나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200일 전투 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. 태천발전소, 장진강발전소를 비롯한 각지 수력발전소들에서는 전력생산계획을 매일 평균 107% 이상 수행하고 있습니다. 천내지구 탄광연합협소에서는 8월 석탄 생산계획을 8월 29일까지 101%로 완수했습니다. 자강도, 함경북도를 비롯한 각지 공장기업소의 수많은 청년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 8월 인민경제계획은 물론 년간계획을 연이어 앞당겨 완수하고 있습니다.